안녕하세요. 작은 여유가 그린 풍경의 효쌤입니다. 오늘도 월요일과 마찬가지로 GNM 선교단체의 두 분, 김영훈 목사님과 나승식 간사님 함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래요. 지난 월요일 날 너무 얘기가 저희가 간만에 방송 녹음하면서 노래 시간보다 대화 나눌 시간이 길었던 거는 진짜 한 몇 달 만에 한 것 같아요. 우리가 말이 좀 많았죠? 청취자들이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요. 좋았어요. 저는 좋았어요. 그래서 곡을 네 곡밖에 안 틀었더라고요. 네. 아무튼 네, 저희가 감사하죠. 네. 우리 지난주에는 지난 월요일 날에는 이제 GNM에서 이제 소개 듣고 필리핀 가서 이제 이런 생생한 현장 얘기를 들었는데 오늘은 저희가 이제 또 GNM 선교단체 방향성이랑 좀 교육 프로그램 네. 이런 거 좀 듣고 싶어요. 네네.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저희 사역에 있어서 세 가지 방향이 있어요. 그런 이제 한 가지는 트레이닝이고요. 또 한 가지는 선교 정보에 대한 거고 하나는 선교지 네트워킹입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필리핀에 갔다 온 거는 트레이닝과 선교 정보와 네트워킹이 한꺼번에 다 이루어져서 네. 갈 수 있었고 그곳에서 좋은 효과와 결과들을 얻은 것 같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트레이닝에 대한 부분들은 몇 가지 훈련 과정이 있는데 이제 예수제자 훈련 학교라고 하는 과정과 그다음에 성경 연구 과정 그리고 단기 선교 훈련 프로그램이 있어요. 많이 여러 가지가 있네요. 네네. 그리고 그 선교 정보 센터는 어제 지난 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교지의 올바른 정보들을 저희들이 직접 선교지에 방문해서 선교사님들을 만나고 그다음에 선교지 사역에 참여하고 그래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보고 경험한 내용들을 잘 정보를 수합해서 그것들을 원하는 교회나 선교단체나 아니면 개인에게 이것을 제공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중이고요. 선교지 네트워킹은 선교사님들과 선교단체들의 네트워킹을 통해서 서로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그런 사역들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예수제자 훈련 학교를 하거든요. 네. 3월달이 되면. 이제 그 학교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얘기를 나눌 수 있으면 또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잘 아실 수도 있겠는데, 둑수리 예수제자 훈련 학교 네, 훈련 프로그램이 네. 저희하고 지금 함께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저희들이 이 과정을 했었고요. 올해도 3월 25일부터 8월 25일까지 네. 이렇게 5개월가량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콘텐츠나 프로그램은 예수전도원에서 했던 그런 그 DTS 훈련 프로그램하고 비슷하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거 오랫동안 간사를 해보다 보니까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죠. 교회에서. 그거 하고 났는데 사람도 안 바뀌고 뭐 별다른 것도 없다. 그게 가장 큰 딜레마죠. 네. 네네. 근데 제가 이걸 오래 간사하면서 느낀 거는 그냥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이건 기본이다. 우리가 이제 훈련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세 가지예요. 첫째, 하나님을 알자. 그리고 나를 알자. 그리고 우리가 이웃에게 이 땅이 해야 될 일이 뭔지 알아가자라는 거죠. 이것을 아는 것은 저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쩌면 기본이라고 보는 거라고 봅니다. 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주진엄 소리일 수도 있는데 큐티랑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읽고 이런 말씀이구나. 묵상을 하는데 적용을 안 하면은 네. 소용이 없잖아요. 네. 수련회 갔다 와서도 막 은혜 받고 주여, 네. 막 한 달 동안에 막 새벽 기도 가고, 막 네. 성경 읽고 하는데 한 달 어느 순간부터 이게 쉽잖아요. 근데 네. 솔직히 은혜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줘야 되잖아요. 네. 그 단계가 힘든 거기 때문에 훈련은 계속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식적으로 어느 정도는 좀 알아야죠. 그쵸. 뭐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합니다. 청년들하고 신앙의 본질이 뭐냐, 예배의 본질은 네.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지식적으로라도 대답하고 있는 청년들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여기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서 매주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본질들을 모르는 상태로 진행할 때가 많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는 좀 다루는 거예요. 묵상이란 무엇인지, 예배란 무엇인지, 우리가 영적 전쟁은 무엇인지, 중보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보면 산수로 보면 구구단을 알아야 우리가 인수분해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인수분해. 머리가 아파지. 저희는 그렇게 봅니다. 진짜 한 몇십 년 만에 들어본 것 같아요. 인수분해. 저는 잊고 있었던 얘기인데.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저희 그 구약개론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는 만큼 믿을 수 있다. 라는 얘기 하셨는데. 네. 실 물론, 지식적으로만 쌓이는 거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들이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죠. 왜냐하면 신앙이라고 하는 건 지식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니까요. 하지만 아무것도 모른다면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이 무엇인지 모르게 되고 네네. 그걸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될지를 전혀 모르겠죠. 아마 근데 이 훈련 프로그램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해결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네. 다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들이 너무 열심히 가르치시고 하고 계신데 또 혹시 좀 더 우리가 많은 그리고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의 훈련을 원하시면 이 훈련을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선교 여행 가시려는 참가자분들은 이 훈련들을 다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지금 말씀하신 뭐 저희들이 뭐 필리핀을 간다거나 뭐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고요. 예. 또 다른 그거에 따르는 또 다른 과정이 있고요. 필리핀에 가는 거는 저희들이 따로 모여서 또 훈련을 하고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이 훈련 과정으로서 모든 것이 다 맞춰집니다. 그러면서 올해나 작년이나 저희가 조금 더 집중하는 것은 훈련 이후에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할 것인가. 우리가 훈련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쵸. 교회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진으로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집중을 하려고 애를 써요. 그래야 훈련을 받은 사람이 교회 안에서 잘 접목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크리스찬으로서의 가장 큰 필드는 교회죠. 교회에서 얼마나 예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느냐 이거에 대해서 많이 집중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예, 우리 노래 한 곡 듣고 있습니다. 이니스네임의 내 마음 다해 듣고 들어가겠습니다.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면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yeah.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이니스네임의 내 마음 다해 듣고 왔습니다. 저도 이 교육이 되게 중요하다고 한 게 지난 월요일에 얘기했을 땐 정보 부분도 있지만 네. 네, 이 나라에 무슬림이 상당히 많잖아요. 네. 무슬림은 저희보다 더 열심히잖아요. 그렇죠. 저희는 그냥 예배드리는 거고 뭐 큐티하는 정도면 이 친구들은 완전 철저하게 막 하잖아요. 음식부터 다. 그 사람들이 이제 저희한테 물어봤을 때, 이게 영적 전쟁에서 지는 느낌이 느껴요. 아. 되게 강하게 뭐가 느껴요. 이렇게 딱 접근했을 때, 그거에 대해,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물어볼 때, 네.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알고 있는데, 뭐라고 말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내 생활, 일단 내 생활에 어느 정도 이게 깃들어져 있어야지. 네네. 바로 이게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저는 좀 약하더라고요. 네네. 그런 훈련이 저는 좀 네. 저뿐만 아니라 네네. 많은 분들이 이 훈련이 저는 오셨으면 좋겠어요. 제 개인적인 바람이기도 하지만 지금 훈련이 언제 하는지 좀 아 매주 금요일 토요일 날 진행될 계획이고요. 금요일 토요일이요? 네, 금요일 토요일 날 진행될 계획이고 아 3월 23일 날 금요일 날이 이제 입학식으로 진행됩니다. 네. 그 안에 이제 저희들이 세 번 정도 학교에 대한 설명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네. 개별로도 설명회를 하지만 제일 첫 번째 2월 26일, 2월 27일 네. 온누리 비전교회에서 7시 반에 문희곤 목사님이 오셔서 세미나가 있습니다. 예, 제목은 하나님 찾는 사람이거나 충성과 위탁으로 세미나를 하기 전후로 우리 학교에 대한 설명을 좀 할 거고요. 이 학교는 그 세 가지 훈련을 다 설명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중에서도 독수리 훈련이? 독수리 예수제자 훈련 학교에서만 네. 이번에 설명할 계획입니다. 설명회는 그것만 할 계획입니다. 네. 그럼 그때 오시면 자세히 좀 설명을 들을 수 있고, 개인적으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 연락처에 전화를 하시면 저희가 1순위로 이분들을 향해 만나러 갑니다. 따로 이 훈련이나 설명에 대해서 또 광고를 내실 계획이신가요? 교민지나 아니면 크리스찬 라이프? 네. 네. 해야죠. 문희곤 목사님 세미나 광고하고 네네. 이렇게 광고를 이렇게 하실 때 저희에게도 알려주면 저희가 또 여기서 네네. 또 네네네. 유대시를 통해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렇군요. 3월 23일 날 시작하고 네. 2월 26일, 27일 날 설명회를 한다고 합니다. 네. 네. 또 노래 한 곡 더 듣고 오겠습니다. 제이어스가 부릅니다. 예수 아름다우신. 한번 찬양하십시다. 예수 아름다우신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냐 거룩과 같습니다. 아까 그 저희들이 22월 26일, 27일이 설명회라고 네.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설명회는 아니고요. 아 그래요? 네, 그때는 이제 저희들이 저희 그 예술재활련 학교를 하기 전에 먼저 이제 세미나를 세미나를 갔거든요. 네, 그때 네. 한국에서 우리 높은 뜻 푸른 교회죠. 그렇죠. 예. 그 담임 목사님하고 계신 우리 문희곤 목사님이 오셔서 세미나를 이틀 동안 하게 됩니다. 장소는 온누리 비전 교회에서 하기로 했고요. 네. 저녁 7시 반에 아까 말했던 그 충성 그 충성과 위타 위타나 예. 하나님이 찾는 사람. 하나님 찾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세미나를 갖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은혜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셔서 좋겠네요. 예, 세미나도 들으시고 혹시 그거 들으시면서 아 내가 조금 더 하나님을 더 알고 그리고 내 삶의 신앙에 있어서 필요들을 좀 보았다라고 하시면 네네. 이 독수련 학교에 함께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함께 그 얘기들을 나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오셔서 문의해 주시면 그때에 더 자세한 얘기를 해드릴 수 있고 그리고 세미나를 전후로 해서 저희들이 이 훈련 학교에 대한 그 설명회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어. 네. 그 설명회에 대한 일정들도 나중에 다른 매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네. 네. 네. 저희가 매주 수요일마다 뉴데시라고 뉴스를 대신 읽어주는 시간이라고 해서 그 주에 그 교계 뉴스, 네. 그 한국 교계 뉴스, 뉴질랜드 교계 뉴스, 그다음에 다가오는 행사 그런 걸 소개를 해드리거든요. 그때 꼭 해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 또 좀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사실은 저희 사역이 아무래도 디아스포라가 사역하는 그 시대가 됐다는 거에 대해서 네.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단기 선교 훈련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저희 사역 안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이 사역은 저희 단체 안에서도 훈련을 하지만 실제로 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가려고 할 때 어떻게 팀들을 훈련시킬 거냐라고 고민하는 경우가 참 그쵸. 많이 있었어요. 그쵸.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도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래서 교회에서 원하면 얼마든지 저희들에게 좀 문의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이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해드릴 수도 있고 저희들이 직접 가서 그 훈련을 도와드릴 수도 있고요. 네. 예, 뭐 정보가 필요하면 그 정보를 드릴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좀 더 이 단기 선교를 그냥 우리가 선교 그냥 간다. 그냥 그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식이 아니라 정말 훈련을 받고 갈 수 있도록 네. 돕고 싶고 그 단계 선교가 그 선교지에 많은 도움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돕고 싶은 마음에 이걸 준비했습니다. 네. 진짜 그런 길잡이 역할을 해주시는 게 되게 좋아요. 네. 특히 한국엔 많잖아요. 솔직히. 선교단체도 네, 많고 그렇죠. 네. 뭐 교회 이런 프로그램도 많은데 네. 교민교회 외국 현지 교민교회에서는 많이 힘들어요. 네. 프로그램 자체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선교지에 몇 군데 가봐도 가서 어떤 정보가 없어서 개인이나 교회가 가서 이제 정말 인사이더로서 들어가서 사역을 하거나 선교에 필요한 선교지에 필요한 것들을 하고 올 때도 있지만 대부분 정보가 없어서 물론 훈련 프로그램이 없어서 그냥 갔다 오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죠. 그냥 갔다 오는 건 마음만으로도 고맙고 감사하지만 여러 군데 저희들이 선교를 다니면서 이제 느낀 거로는 그보다는 좀 더 효율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가는 선교지나 가는 곳이나 좀 더 도움을 주자라는 취지예요. 그래서 뭐 저희가 교회 가서 뭔가를 가르쳐드리고 뭔가 하겠다가 아니라 함께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특급교회 정보와 가지고 있는 훈련 프로그램들을 접목해서 교회에서 그 선교지에 가서 섬길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림들을 그려가 보는 거죠. 그래서 선교단체 별도가 아니라 교회와 이렇게 함께 이렇게 협력해가면서 선교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한 게 특히 뉴질랜드, 오클랜드로 비유하자면 전 세계 디아스포라가 다 있지만 또 교회를 다니는 분들도 있지만 반대로 지금 시기가 기독교를 좀 억압 하는 그렇죠. 분위기잖아요. 네, 네. 동성애부터 해가지고 네. 심지어 국회에서 기도문에서도 예수님이란 단어를 빼고 이번 주 월요일에 또 집회를 했었잖아요. 기독교를 네. 다시 넣으라고. 네. 이런 시점에서 이런 교육이나 이런 게 부족하면은 네. 당연히 더 저희가 줄어들 수밖에 네. 없어요. 맞습니다. 지금 이런 맞습니다. 시기일수록 네. 더 열심히 교육을 해야 된다고 할까요? 네, 네. 기도 당의 기도가 더 중요해요. 기도도 네. 해야 되지만 정말 너무 뉴스를 보면은 저희가 뉴스를 전해드리면서도 마음이 무거워요. 좋은 뉴스보다 안 좋은 뉴스들이 더 많고 네. 특히 그 기독교 쪽으로 안 좋은 뉴스들이 더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뭐 마약부터 해가지고 너무 많았기 때문에 기도를 한다고 해도 네. 저희가 기도를 해서 마음을 먹었다고 해도 뭘 하려고 해도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요. 네. 그래서 좀 두 분이서 정말 좋은 교육의 장을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기 훈련 프로그램은 이런 차원으로 좋은 것 같아요. 가서 선교지 가서도 그냥 가기만 해도 정말 좋지만 저희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에 의하면 가기 전에 얼마큼 준비하고 얼마큼 기도하고 얼마큼 효과적으로 준비했느냐에 따라서 네네. 그 효과는 현지에 갔을 때 필드에 갔을 때 차이는 엄청납니다. 어마어마하겠죠. 네. 어마어마합니다. 그랬을 때 간 사람들이 어떤 주님으로부터 오는 공급받는 마음 그리고 현장에 우리가 정말 좋은 것들과 필요한 것들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단기 선교 훈련 프로그램은 그런 측면으로 참 귀하고 좋은 것 같다고 생각해요. 네, 선교지가 필요가 다양하잖아요, 가면. 네. 그렇죠. 그렇다면 단기 선교사님들이 모든 필요를 채우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걸 봐요. 저도 네. 이제 태국에서 한 3년 선교사로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걸 많이 느끼거든요. 그런 필요를 채우는 데 있어서 단기 선교팀은 굉장히 하나님이 주신 좋은 기회이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들과 같아요. 그렇다면 네. 잘 준비되어진 단기 팀이라고 하면 그런 다양한 필요들을 채우는데 충족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만큼 준비가 되어야 되고 그렇게 준비하고 온 팀이야말로 장기 선교사님들에게 굉장한 도움을 주고 가는 팀이 되겠죠. 그렇죠. 네. 단기 선교도 좋지만 단기 선교라고 하면 보통 아까 말씀 지난번에 말씀하신 뭐 10박 10일 그 정도가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가면 거기 있으신 분들은 좋아하지만 떠나고 나면 네. 그분들한테는 또 다른 상처가 될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실은 현지에 대한 소개와 네네. 그리고 현지인들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들 네네. 그리고 떠나온 이후에 그분들이 가질 수 있는 허탈함 네, 와서 같이 있었다 했는데 떠나가 버리면 비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그 마음들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떤 태도, 어떤 모습으로 그곳에 있어야 되는지를 이런 단기 선교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서 배우는 거죠.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게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돌아왔을 때 현재 있는 분들이 우리에게만 의존되어진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이 하나님께 더 의존하고 하나님을 배워갈 수 있도록 그런 기회와 공간들을 마련해주고 오는 그런 태도들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만 바라보게 하는 게 아니라 네. 하나님까지 바라볼 수 있게끔 연결해주는 네, 게 허탈감을 네. 없애줄 수 있을 거예요. 네. 자, 우리 또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희지윌이 부릅니다. 광야를 지나며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될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네, 희지밀의 광야를 지나며 듣고 왔습니다. 예, 지금 GNM 선교단체의 김영은 목사님과 나성식 간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간사님, 제가 또 궁금한 게, 저도 네. 아까 계속 선교 쪽에 생각이 있다고 해서 이제 궁금한 게 많은데, 저처럼 선교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네. 많아요. 네. 근데 저희들이 생각 못하고 넘어가는, 생각, 미처 생각 못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네. 좋은 면만 보는 게 아니라 또 안 좋은 면도 있고, 네. 어려운 면도 있을 거고, 네. 그런 부분들은 이번 필리핀 가서는 없으셨나요? 물론 선교를 가기 전부터 이렇게 모아서, 사람들 모아서 훈련하고, 가서 또 갔다 와서 어떻게 사람이 모여서 가는데 필요 어려운 점이 없겠어요. 있죠. 어. 가장 처음에 어려운 건요. 선교를 가도록 하게 하는 그 마음을 여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처음에 사람들 모으는 거. 누구나 다 제 개인적으로는 선교는 나는 비전이 있고 난 여기에 달란트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신 명령이에요. 그쵸. 이거는 뭐 나는 안 하는데 너만 해라는 게 아니라 어. 누구나 다 삶 속에서나 아니면 외국에 나가서나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마음을 열게 하는 거 이게 처음에 참 어려웠어요. 그래서 꼭 가자 가자 하는 게 어떻게 표현해야 돼? 국어라는 것 같은 내가 막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처음에 좀 어려웠어요. 뭐 저 굳이 막 이러는데 사실 가야 하는 건데 그런 마음으로 이제 가죠.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선교지에 갈 때 뭔가 대단한 걸 자기가 하고 하려고 가는 것 같다는 마음이 들어요. 가서 엄청난 걸 내가 받아야 하고 또 내가 뭔가 의미 있고 헌신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처음에 출발부터가 이건 우리가 당연한 의무고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고 배웠다면 그 아버지의 마음을 흘려보내는 게 선교의 당연한 어떠면 우리의 삶인데 이게 뭔가 내가 사명이고 뭔가 이렇게 계급장 다는 것처럼 라는 마음 자세가 만약에 이런 사람이 누군가 혹시 있다면 이런 마음 자세로 가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선교지에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별거 안 할 때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과 장기 선교사들과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우리를 말하면 그리팅이에요. 2, 3일 동안 그리팅만 할 수도 있어요. 사역을 안 할 수도 있죠. 근데 이런 것들 때문에 가치 기준 때문에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기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 것 같은 것. 이런 마음. 근데 그렇지 않죠. 가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가서 그 사람들하고 협력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거라 첫째는 가기 전에 진짜 그 내가 왜 선교를 가는지 이거에 대해서 예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좀 이렇게 받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나 자신을 비워야 되는데. 네네네. 거기를 간 게 어떻게 보면 내 이력서에 뭐 하나 넣듯이. 네네네. 그래서 네, 헌신하고 네. 왔어. 그러니까 네네. 간혹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네. 선교 단체 갔어, 선교회 단기 선교 여행 갔다 왔다는 걸 네. 자랑하면서 가서 뭘 했는지 말씀을 하시네요. 가서 어떤 마음을 받았는지 이건 안 하고 나 갔다 왔어 덥더라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 마음이 어쩌면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아마 열악한 곳에 가도 내가 그 마음으로 가면 좀 더 편해요. 관계 훈련도 좀 덜 하게 되고. 이번에 실은 필리핀 가서도 환경적으로 되게 어려웠거든요, 실제로. 그렇죠. 숙소도 실은 방 두 개인데 14명이 거기서 자야 되고. 방이 큰 방이에요? 아니요, 작습니다. 네. 밤새 선풍기 틀어야 되고. 와. 남학생, 그러니까 형제들 자는 방, 자매들 자는 방, 그리고 거실에 또 몇 분 주무시고. 그리고 화장실 같은 경우도 이제 물을 내리는 게 아니라 물을 넣어야 돼. 물을 넣어야 이렇게 흘러가고. 샤워도 그냥 이렇게 샤워 부스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물을 떠서 이렇게 해야 되는. 그물도 부족하고. 네, 그물도 부족해서. 그래서 이제 가위바위보에서 먼저 하고. 밤새도록 물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그럼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견딜 것이냐. 서로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그 어려움을 실은 우리 마음 속에 아 내가 이곳에 왜 왔는지에 대한 명확한 목적, 그 겸손함으로 그 자리에 있다면 그건 충분히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런 마음을 갖고 온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들을 오히려 즐거움과 기쁨으로 잘 이겨내고 힘들다, 어렵다가 아니라 오히려 이걸 통해서 자기들의 안에서 겸손함이 드러나고 서로 좋은 관계들을 유지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신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렇죠. 주님이 우리 모두 한 사는 사람에게 위한 계획이 있을 텐데 네. 주님이 세운 계획이 아니라 내가 내 계획을 세웠다가는 네. 망가뜨리겠죠. 네. 저도 그렇고 예수전도단에서 여러 번의 단기 선교팀을 보내고 저도 가봤지만 항상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단기 선교를 갈 때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관계 훈련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서로 관계 안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번에 필리핀 선교를 통해서는 그런 게 없었어요. 왜 없었냐면 사역이 세면 새벽부터 저녁까지 사역과 환경이 열악하고 또 우리가 가기 전에 많이 준비해서 가고 나면 때문에. 훈련하고 가면 관계 훈련할 여력도 없다. 왜 없냐면 가치의 기준이 달라진 것 같아요. 네. 내가 정말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고 그 복음을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고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배워가고 있다라는 가치를 느끼면 주변에서 날 좀 화나게 하거나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들은 큰 어려움이 아니다라는 걸 좀 깨달았죠. 뭐 사역이 세서가 아니라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고 나면 환경적으로 따지면 말씀하셨듯이 쓰레기더미의 마을이잖아요. 이번엔 비가 와서 괜찮았는데 재작년엔 계속 날씨가 뜨겁잖아요. 밑에서 가스가 올라옵니다. 가스가 올라오고 그럼 한 40도에서 45도쯤 돼요. 그 가스가 올라오면요. 그 가스 열기에 의해서 현기증 일으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그 가스 자체가 또 몸에 안 좋은 가스죠. 그렇죠. 그렇죠. 쓰레기 가스니까.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제가 속이 목이 굉장히 튼튼한 사람인데 가서 3일 만에 제 목이 완전히 상해버렸습니다. 그 정도로 안 좋았었어요. 공해도 심할 뿐만 아니라 그 쓰레기 더미에서 올라오는 그런 가스들. 마닐라 쪽에 스모그가 되게 심해요. 네, 심하죠. 네, 스모그 심하죠. 네. 그게 또 거기 옆에 있고. 네네. 거기 또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러겠네요. 네. 근데 만약에 근데 우리 마음이 준비가 안 돼 있다면 아마 그런 환경들 때문에 오히려 더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고 그런 관계 가운데 어려움이 생기고 조그만 일에도 화를 내겠죠. 근데 그런 일이 없었어요. 감사하게도. 감사하네요. 서로 어쨌든 이해하려고 애를 쓰고 우리가 지금 집중하고 있고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마음들을 다 갖고 있었는지 네. 너무 감사하게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 사실은 아이들은 6시 반에 일어나서 아침 먹고요. 12시 반에 그 학교 성경학교 하면서 빵 하나, 진짜 빵 하나, 주스 하나 먹습니다. 이게 다 했어요. 우리 저녁에 돌아와서 5시 반에 식사하는 거. 거의 하루 종일 굶다시피 했죠. 그래도 그런 거 가지고 불평하는 청소년, 청년들은 거의 없었어요. 물 더 달라 그런 청년이 있었죠. 따블로만 일어서. 아마 제가 그러면 가면 될게요. 저희 노래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네, 저희가 많이 얘기가 네네. 재밌어가지고 네네. 노래 틀 타이밍 계속 놓쳤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두 곡을 듣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이름들 그곳에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Yeah.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한 지금 여기 계시며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같습니다. 아우,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 얘기하네요. 아, 갑자기 네. 두려워요. 제가 땀을 정말 많이 흘리거든요. 지금 뉴질랜드 최근 엄청 더워졌잖아요. 근데 네. 30도가 안 넘었어요. 네, 네. 저 그 크레닉이 에어컨이 네. 없어요. 네. 그래가지고 막 땀을 비오듯이 흘리면서 진료를 했다 했거든요. 네. 너무 현기증이는데 40도라면 이거 네. 아마 마음을 잘 준비하고 가시면 마음보다 운동을 해야 돼요. 아 운동이 운동 좀 괜찮습니다. 운동은 뭐 기본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 네. 네. 마음을 잘 준비하고 가시면 하루 종일 서 있고 걸어 다니고 그래서 네. 충분히 운동하고 가야 합니다. 그러면 좋은 시간들 본거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만 활동하나 아니면 이동을 계속 하시나요? 거의 그 베이스 캠프가 있습니다. 베이스 캠프에서요? 네. 네. 숙소 베이스 캠프에서만 이동하죠. 아 숙소에서 네. 주변으로 아, 주변으로 네. 주변으로 어... 말은 잘 통하세요? 아니 네. 아, 예, 되게 좋은 질문이었어요. 그 제2 영어를 쓰는. 그쵸. 영어가 그 퍼스트 랭귀지가 아닌 나라에서 중에는 필리핀이 가장 영어를 잘한다고 합니다. 근데 좀 부유층들, 바닐라에 살고 있는 부유층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를 배우는데 난민 지역은 초등학교에서부터 영어를 가르쳐 있는 학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니까 그레이드 7, 8까지 했거든요. 네네. 근데 그레이드 5부터는 좀 영어를 좀 잘 알아듣는데 밑으로 갈수록 영어를 잘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통역이 하는 선생님이 항상 붙어있죠. 성경 공부를 네. 할 때. 그런 좀 차이가 있는데 그래도 잘 알아듣는 편이에요. 네네. 천천히 얘기하면. 빨리 얘기 안 하고 천천히 얘기하면 대부분 다 알아듣습니다. 의사소통은 어려움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함께 있는 선생님들도 영어를 굉장히 잘하시고요. 식사도 네. 괜찮고요. 식사도 뭐. 아, 선교지니까 괜찮다고 네, 말해. 내려놓으셔야 돼요. 네. 주는 대로 먹고, 주는 대로 있는 만큼 먹고. 줄 때 다 먹고. 아는 분이 캄보디아를 선교를 가셨는데, 시장을 갔는데 어떤 막 아주머니가 이거 사라고 생선인데 검정생선이래요. 네. 이거 보자는데 갑자기 아주머니 손을 한번 훌 하니까는. 다리. 뭐, 확 날라가는데, 파리가 다 날라가고, 새하얀 생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먹으라고 하는데, 네. 거기 가서 따질 수도 없고, 네, 좋은 일 하러 왔는데, 되게 맞습니다. 힘들었다고 막, 네. 그러더군요. 네. 이번에 필리핀 지진 났었는데, 그때는 안 계셨었어요? 네, 화산 투하했을 때? 네. 네. 아, 저희들 네. 들어오자마자 났다고 하더라고요. 더, 그곳이 좀 피해를 안 입었으면 네. 좋겠네요. 네. 혹시 뭐, 저희 시청자분들께 필요한 네. 뭐 기도 제목 같은 거 있으면 말씀해 네. 주시면 저희 같이 또 기도를. 저희 이제 GNM이 이제 시작한 지가 이제 얼마 안 됐어요. 하지만 같이 사역하시는 분들은 그 선교 사역이나 실제로 이 사역에 오래 계신 분들이에요. 네네. 그래서 앞으로 이 디아스포라가 사역하는 그런 사역으로서 우리가 더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디아스포라 분들이 앞으로 선교지에 많이 나가고 그리고 그분들이 하나님 부르심 앞에 잘 설 수 있도록 훈련 받고, 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들이 좋은 군사로 세워져 가는 걸 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 일들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 독수리훈련학교 하는데 많은 분들이 좀 참여하셔서 함께 훈련하고 또 주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좋은 공동체가 또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걸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우리 건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네, 건강이 중요하죠. 네, 그리고 6월 말에 있는 독일에 있는 그 23개 선교단체가 모이는 그것과 그 다음에 11월 말에 있는 우리 바세코 선교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 제목 잘 들으셨죠? 네. 몇 가지였죠? 자, 저희가 퀴즈라고 할까요? 자, 지금 방금 김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기도 제목. 저희 페이스북 그룹에다가 그 기도 제목을 올려주신 분들께는 저희가 특별한 선물을 또 보내드릴게요. 자, 그 기도 제목을 보시고 또 다 같이 우리 GNM 선교단체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두 분 이틀 동안 저희 방송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네. 종종 놀러 오셔요. 네, 알겠습니다. 또 네, 좋은 소식도 업데이트해 주시고 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안 2일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또 좋은 소식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마지막 곡 소개시켜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곡은 로얄 테일러가 부릅니다. 홉. 즐거운 저녁 시간 되세요. So thick, you can hardly see the stars anymore. And you're looking for a way, looking for a way home. Oh, oh, oh. You like the way you find your way to. Oh, oh, oh. Oh, oh, oh. Everybody's looking for the searching for. Change is about to come, yeah, your change is coming.